괜찮아요. 내 귓가에 노래를 불러 넣어줘요. 다른 새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유일했던 사랑을 두고 가는 내게 숨겨뒀던 순수건을 흔들어줘요. And sing a million lullabies on a sleepy day. Hey, let your sea breeze blow on me when I'm sailing internationally. And whisper all your prayers on a stormy day. 내 숨을 불어넣어줬죠. 그 작은 심장이 내려앉을 때마다 내일이면 날 잡을 수도 없어요. 속을 해.